미제가 오는 6월 남조선에서 유사시 미군 가족을 포함한 미국 민간인들을 해외로 소개시키는 코레이저스 채널 2017 훈련을 벌이게 된다는 데 대해 크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.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은 1994년에 작성된 미 국방성의 민간인 소개 계획에 따라 1996년부터 비전투원 후송작전의 명목으로 미국 민간인 소개 훈련을 봄과 가을에 비공개로 진행해왔습니다. 미국이 전쟁 개시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인 소개 훈련 계획을 서둘러 공개하며 소동을 피우고 있는 데는 저들이 실제로 우리에 대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보여주고 우리 공화국을 최대로 압박해보려는 흉심이 깔려 있습니다.